고려시대 실물 금속 활자. 전 개성 출토, 고려. 복자가 새겨진 이 금속 활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지역의 개인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. 고려시대 금속 활자의 실물로는 남한에서는 이것이 유일하고 북한에는 개성 박물관에 한 점이 더 소장돼 있다. 활자 네 변의 길이는 앞뒤로 차이가 있다. 뒷면이 타원형으로 오목하게 펴 있는데 이는 구리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. 조선시대 금속활자에 비해 주조 방법이 서툴지만 고려 금속활자의 주조와 조판 기술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.